제5차 백두산 위인칭성 국제축전 참가자들이 14일 백두산 위령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타이양의 성지를 찾은 축전 참가자들은 백두산 위령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항일의 여성용 김정숙 동지의 모자이크 벽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앞서 축전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항일혁명 업적을 전하는 삼지연 대기념비를 참관했습니다.